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 욕적 패당을 단호히 징벌하기 위한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이 10월 29일 전 지역에서 일제히 전개되었습니다. 2016 민중정궐기 투쟁본부와 각 지역 시민단체들의 주최하에 서울로부터 제주도에 이르는 남조선의 곳곳에서 진행된 투쟁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교수들, 노동자, 농민들, 야당 의원들, 가정부인들, 노인들과 부모들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군중이 떨쳐나섰습니다. 서울에서는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오라 박근혜 민중정궐기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5만여 명의 남녀노소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괴뢰당국이 72개 중대 8천여 명의 포감무력을 시내 곳곳에 투입하여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열린 촛불집회에서는 각계층 시민들과 학생들이 발언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청와대를 향해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 이어 시위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다시 집회를 가졌습니다.